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날씨가 네. 새벽이 약간 쌀쌀하지만 뭐 완전히 14도, 15도 모르니까 봄이죠, 낮에는요? 네, 이제 뭐 완전히 완연한 봄이 오지 않았나 보이십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네. 이제는 좀 두꺼운 것들은 좀 이제 그 세탁소에 맡겨서 네. 정리한 다음에 어제 또 추워요, 어떻게? 어제 봤는데 약간 또 쌀쌀은 하더라고. 쌀쌀해도 뭐 네. 그거는 오늘 새벽에도 좀 그렇고 견뎌야죠. 견뎌야 되는 거야? 네, 네. 새벽에 안 나오면 되나? 네, 안 나오면 됩니다. 아, 안 나오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네. 새벽 방송을 해야 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 시장은 오늘 3월 16일이니까 또 3월도 이제 반 지나갔어요. 네. 다만 오늘 수급에서 약간 또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기관도 여전히 팔고 있지만 또 외국인 돈을 팔자로 돌아섰어요. 물론 네. 많은 수량은 아닌데요. 오늘 왜 이런지 한번 찾아보겠고요. 오늘도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뭐 잘 가고 있는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 지난 금요일날 강했던 거 완전히 보면 지난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 찍고 왔던 CJ&M 또 강하죠. 오늘도 강하고요. 네. 지난주에 최고의 주식은 누가 봐도 한미약품이잖아요. 네, 네 오늘도 강합니다. 네, 오늘 뭐 많이 좀 위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지만 여전히 오늘도 강한 거 특징이 있고요. 은근히 요즘 강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언급했는데 왜 그런지 잘 몰라. 이유는 네. 모르겠지만 이성훈 대표의 논리적인 이유는 얘기했는데 제가 디스냈어요. 사주산업. 네. 사주산업. 너무 미친 듯이 네. 올라가고 있어요. 동원 FM이나 안 가나요? 풍무원 이런 애들. 몰라. 이거 사조산업 엄청 강하고. 엄청 강하고요. 동원. 전인대서 된다, 안 된다 얘기했는데, 리코창인 전인대 끝나고 딴 말이 있어요. 네. 애기. 네. 이렇게 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뭐 네. 많이 왔다 또 그랬다 숨고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튼 이런 것들이 하고 네. 오늘 시장에. 종목별로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 소위 소재주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소재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봐서는 보면, 저희는 뭐 중립자라도 말하면 또 사실이지만, 우리 높은 분 있잖아요. 네. 바로 그분. 키움의 바로 그분. 그분이 디스했던 종목군이 있어. 여지팝 된 것들이 안 좋아요. 여지팝? 여지팝. 여지팝이 뭐냐면 자동차 IT가 하나 있고요. 네. 성장의 그 희소 성장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외에 소재 이런 것들이 약간 여기서 여지팝이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그쵸?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강한 달러.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라 이런 것들 맞물려서 그런 게 있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좀 올라가겠고요. 그런 것들이 크게 일단 그림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나씩 오늘 시장 큰 특징 이성 대표 어떻게 보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일단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걸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해서 그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가 이제 드디어 반영을 했습니다. 네. 유가가 드디어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다른 게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지난주에 35억 달러 순유출이 생겼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강세가 미치는 영향이 그동안에는 별 영향이 없다가 네, 최근 네. 들어서의 그 흐름에는 네. 좀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겠고요. 네. 지난주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특이한 게 하나가 뭐냐면 지멘스가 독일의 지멘스가 이집트로부터 100억 유로짜리 화력 풍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로화 약세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중동이나 어떤 데 가서 네. 그 수주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일본하고 주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한테 이제 경쟁하는 경쟁력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버거웠다라면 이제는 네. 유로화를 약세로 한 유럽 회사들에 대한 쪽들이 이 경쟁력에 대한 네. 쪽을 상당히 많이 갖춰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네. 이쪽 업종 수주 업종들에게는 좀 안 좋은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네. 지멘스가 수주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그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그 계속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쪽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 유가에 대한 네. 쪽 뭐 네. 여전히 이제 공급과 아예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유가에 대한 쪽에 대한 재고 80년대 최고 수준에 지금 이르는 이 유가에 대한 재고 그러면서 더 만들 거다 뭐 생산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그 뭐 유정수에 대한 감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죠.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그 지금 한 35% 정도 감소했거든요. 유정이. 네. 근데 이게 좀 더 감소하려면 이 그 더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75% 정도까지 감소해야지만 유가에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 75%나 감소? 네, 75%나 감소해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 업자들 죽으란 얘긴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예전에 계속해서 뭐 네. 30불론 얘기 나오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리 칸, 그 우리 또 형님. 네. 에서 얘기한 거가 되겠고요. 우선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지난주 중반부터 약간 외국인이 약간 뭐 그, 약간 그 분위기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추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간 글로벌 펀드 이러면서 계속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전주까지는 들어왔는데요. 이제 인터내셔널 펀드에서 42억 달러는 돈이 들어왔어요. 인터내셔널 펀드인데 인터내셔널 펀드는 다시 한번 쓰면 미국에서 인터내셔널 때문에 외국인데요. 흔히 우리가 보면 이제 선진국이다 표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머징 우리나라도 들어있어요. 중국 들어있고 인도 다 들어있는데요. 뭐 절대 다수 유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42억 달러 정도 순유입이 있었거든요. 40여억.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1.5억이란 말이죠. 1.5%. 그러니까 42억이 1.5%니까 얼마쯤 돼요? 6천만 달러 되나요? 네네. 그 정도 되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주식만 보면 15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 됐거든요. 15억 달러 중에 10%면 1.5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억 달러는 돈이 우리 시장에 배정이 되는 거고요. 빠지는 건, 1.5억은 빼지는 거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전부 다 꼭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걸 얘기 말씀하신데요.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유출이 좀 급해졌다. 그죠? 이머징 마켓에서 유출이 급해진 건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결국 강한 달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격의 루트가 더 좁아지죠. 또 안전한 것만 가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거 시험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상담사나 이런 거 준비하신 분 분명히 나오는 건데요. 이번 다음 중에 이머징 상승 이머징 마켓의 일반적인 상승 조건이 아닌 것,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머징 마켓이 좋아지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이머징 마켓도 따라 좋아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머징 마켓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달러가 좀 약세돼야 돼요. 그죠? 달러가 약세되면 외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으면 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이제 페드의 우호적인 정책 이런 건데 그건 뭐 일반적인 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세 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이머징 마켓 전체를 봤을 때는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엮이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는 강해지고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머징 마켓 좋지 않은 거예요. 다만 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가 해당 안 되고요. 중국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우리나라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새 나라는 좋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대만 정도. 네? 근데 거기서 중에서도 특히 미국 경기 좋아지면 미국에서 내구성 소비재에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 그죠? 내구성 소비자면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가 뭐냐면 자동차나 가전제품, 핸드폰 이런 거거든요. 그 내구성 소비재 반대편은 일상 소비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죠? 예, 네, 그런 거, 우리나라 보면 자동차, 그런 나라 중에서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는 실제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중국도 만들어서 조금 들어간다 하고, 인도도 조금 들어가죠. 미국에 제대로 파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인도 아니고, 대만도 좀 들어가지만, 중국에 좀 들어가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우리나라. 가전제품 우리나라는 중국. 그죠? 대만도 좀 있지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서 그나마 좋은 거는 이머징 마켓에서 좋은 거는 전체적인 게 안 좋지만 좋은 건 서너 나라하고 이제 우리나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보면 전재현 대표가 맨날 얘기했던 자동차와 IT, IT와 자동차란 말이죠. 그죠? 네, 그게 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선 대표. 네. 그런 쪽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약한 흐름. 그죠? 네. 그거는 전재현님이 얘기했던 거에서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 날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약간 어렵다 하신 분은요. 언제 거? 지난 수요일 거. 수요일 거, 뭐, 딱TV라든가 여기에 보면 그 영문에 V도 보는 거 있을 거잖아요. 네. 수요일 날 거에 전재현님 부분 거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종목권이라든가 이슈베 이런 것들은요. 잠시 후에 이 코너 하나 진행해 다음 코너 갔다 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어떤 분이 쓰셨네요. 이런 분이 쓰셨네요. FOMC CP란 분이요. S6가 얼마나 좋기를 이 일이든 난리일까 사봐야 하나 이렇게 엮이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뭐 냉정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정말 좋아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한겨레에서 아름답다 갤럭시 S6.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요. 한겨레도 광고 봤으니까. 하여튼, 특집면이 갔어. 한번 찾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찾아보자면 나온다. 그 네. 그림 보면은.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그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 지난, 그 주말에 해갖고 지난주에 내내 해서 보면 러시아에도 기준금리 인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러시아도 일단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러시아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찾았다. 네. 안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그,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쪽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2개월 연, 2월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유가 하락이 이제 그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인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아무리 수출로 해도 먹고 살아도 이 금을 워낙 많이 사고서 소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금소비 때문에 여전히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죠. 이번, 그 오늘,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이제 17일, 18일, 이제 국내 시간으로는 뭐 18일, 19일일 텐데,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FOMC 회의 전에 이제 과연 금리의 그 비페이션트라는, 그 페이션트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이냐에 대한 관건인데, 금요일날 또 발표된 지표예요. 지금 보게 되면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인데 여전히 소비자 신뢰지수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신뢰지수만 하락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보게 되면 소매 판매 자체도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한번 볼까요? 월간 소매 판매에 대한 쪽인데요. 소매 판매 지표도 보게 되면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마이너스, 지금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게 이유가 뭐냐?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일자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매 판매가 감소한 원인에 대한 쪽은 다른 게 아니겠죠. 전자 이코노미스트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자 지급 보상 비율에 이자에 대한 지급 비율에 대한 쪽이 소득 증가율에 대한 쪽을 지금 초과하고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게 되면 이 30년 만기 채권,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이 30년 만기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서 여기서 요거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금리를 그렇게 쉽게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임금 증가 속도에 대한 쪽이 빨라져야 되는데 임금 증가 속도에 대한 쪽은 여전히 빠르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그 인내심이란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왜 그런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2004년 5월이었어요. 그린스펀 시절인데요. 이제 2004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내심이란 표현은 그때 처음 그린스펀이 썼던 거거든요. 그린스펀 당시에요. 그 당시에 이제 빼버렸어요. 삭제하고 그 다음 달 이제 금리를 그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다. 그럼 또 6월이 뭐 얘기 있다 없다. 그리고 다음 달이 아니다 얘기 나는데 두 번이나 최소한 커플 오브 그랬기 때문에 내지 그 다음 세브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일지 세 번일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페이션트란 문구가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오늘 하여튼 중요한 뭐라 그래요? 관전 포인트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그 얘기하는 게 미국의 서프라이즈 6년내 최저 요건 다 테너 처음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만든 지표인데 이건 뭐 블룸버그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이제 뭐 증권사들도 있고 그렇게 다 있는 건데요. 자기네가 직접 만든 건가? 그러니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갖고 그 경제 지표가 이제 얼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맞춰주느냐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 횟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율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만큼 경기가 싱크하는 이제 그런 그 전조 조짐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좀 보여줘야지만 뭐 시장도 좋고 경기도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싱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된 경기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분기 GDP 같은 경우도 지금 JP모건은 2.5%에서 지금 2%로 그다음에 마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2%에서 1.5%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원인에 대한 쪽은 1월달, 2월달에 강추위로 인한 눈폭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가, 뭐 유류 소비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늘어나는 게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특징적으로가 두 군데 있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CJ는 뭐가 하나 계속 가는 거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화장품이거든요. 네. 화장품 이제 지금 오늘 이 상태로 끝나 그러면 300만 원 이상 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 끝나면 아모레퍼시픽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HT는 가면 상한가들하고 코스맥스는 올라가는데 이건 잠시 후에 에포트 때 제가 왜 그런지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입감 우리 이런 거는 우리 워낙은 전지현님이 맨날 해주시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2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어요. 네. 요거를 분석한 게 또 다른 증권사에 또 어떻게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네. 그 친구는 잠시 보여드리겠고요. 그 전에 CJ E&M 관련해서 그 왜 이렇게 올라가고 요즘 중국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잠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 그 중국 얘기를 하기 전에 CJ E&M과 관련되세요? 네, 네. CJ E&M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나요, 제가? 네, 네. 이거는 모르겠고. 네. CJ E&M? 네. 아, 요거? 네. 요거는, 네. 이거는 여기 방송 자료가 아닌데. 아, 그거 아닌데. 네, 할까요? 네. 네.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서 그 2차 산업 중국에 이제 늘 그 얘기해 주셨던 게 도시화, 그래서 어떻게 봐라, 중국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쪽을 이제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소비 증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도시화가 되면서 소비가 증가해서 화장품을 쓰고 2차 산업 쪽에서 다양한 뭐 의류 소비가 늘어난다든가, 파링호우가 지금 보게 되면 소비를 늘린다라든가 이런 것들. 파링호우라고 이제 84, 네, 80년대생, 90년대 주링호우, 예, 주링호우, 파링호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80년대생들의 어떤 그 결혼 시즌, 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모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랑시가 그 당연히 인수한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랑시 그룹에서 그렇죠. 인수한 그렇습니다. 데는 그만큼 아가방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그 신뢰도를 갖고 아가방이라는 브랜드 한국의 최고 제일 오래된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브랜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업력을 믿고 이제 인수한 거죠. 네, 그 브랜드를 어쨌든 활용할 것 같은데. 2차 산업 쪽에서는 이런 쪽들이 이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차 산업에 대한 쪽들 이제 수혜를 볼 텐데 지금 이제 게임 업종이 그 수혜를 보고 있고 미디어 업종이 수혜를 보고 있죠.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해외 저작물 규제.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있다가 상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킬미힐미인가요? 아니면 킬미힐미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킬미힐미였나? 어쨌든 간에 6개월 있다가 지금 중국에서 상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는 되고 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한국하고 동시에 이렇게 좀 올라간다라면 이게 이 화제성이라든가 이 폭발력을 좀 더 많이 가져갈 텐데 그런 거를 갖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얘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과거에 이제 원나라 시대 때 이 고려양에 대해서도 규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고려 뭐? 고려양. 고려양 같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들어온 고려에서 들어온 이 풍속 양식이 원나라 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원나라에서? 예, 예.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려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많이 심하게 유행이 돼서 원나라 정부에서 이걸 규제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죠. 네네. 그걸 이제 고려양에 대한 이제 규제가 그런 거 있었는데 마치 중국도 지금 한류에 대한 쪽이 급격하게 번져 나가는 것을 이제 한국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본 그 음악 들어와서 하는 걸 규제하듯이 그런 이제 규제에 대한 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론 인식은 되는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쪽이 인식 부족 아직까지는. 그래서 가장 영화 쪽이 가장 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이 그 영화 스케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배급사는 우리나라에 그 배급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같이 가져가는 게 롯데하고 CJ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작사는 뉴하고 미디어플렉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이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다라면 어떤 영화를 보실지 이거를 좀 보고 싶은데요. 저도 오늘 보다 보니까 정리가 이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키움증권 자료였나? 어디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이제 라인업, 그 영화 라인업에 대한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라인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쪽을 보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 한쪽 FTA에 관해서 이제 실질적 합의되고, 다 합의됐고, 이제 그 자기네 가서명이 됐잖아요. 왜 가서명이냐면 이제 양국 국회에서 돼야지 이제 정식으로 발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양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이제 국회 갈 일이 멀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가장 중요한 거, 그 여태까지 한 4, 5년을 끌다가 작년에 이제 한중 FTA 전에 했던 거가 양쪽에서 작년 7월인가 그 9월인가에 그 정상회담 했을 때요. 그때 합의됐던 거가 한중 공동 제작, 뭐 영화 제작 협정 이런 게 통과됐어요.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추인되고 한 것이 한중 FTA 당시에 그 정상회담 때문에 했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스크린 쿼터가 한때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스크린 쿼터가 해외 영화를 몇 편으로 제한한다 이런 거예요. 그 스크린 쿼터 하고 나서 국산 영화 며칠 상영 제한 이런 거 상영 일수 조정하는 건데요. 중국은 편수가 제한돼 있어요. 1년에 수입할 수 있는 영화. 예. 그랬는데 그거가 한중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이 되면서요. 우리나라랑 합작하는 영화가 중국 영화로 카운트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히트한 영화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야매를 돌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번에 올 연초에 한 거가 수상한 그녀라는 그 영화 아실 텐데요. 그거가 이제 중국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20세에 뭔가 20세에요 다시 한번 이런 게 나왔는데요. 천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중국에서요. 그럼 중국은 지금 영화 산업이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는 영화를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1년에 평균 영화 관람대 수가 4.5억건인가 그래갖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국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수치를 제가 봤더니요. 미국보다 많이 봐요.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기를 하나 끌면 안 보면 바보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때로 몰려서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근데 중국은 지금 1년에 0.3편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 산업이 커질 거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제작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J인이 됐건 누가 됐건 제작 투자 백업을 같이 하는 놈이건 제작만 하는 건간에 투자를 받기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나 히트 치면 한국에서 히트 치고 그걸 갖고 똑같이 퍼멘스를 중국에도 수출하니. 기분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하나의 영화를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CJ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CJ라면 뭐 슈퍼스타 K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 드라마 됐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걸 못 만들어요. 왜냐, 그 포맷을 갖고. 그래서 하나 여태까지 20년이었는데 그 50년 동안 못 만들어요. 똑같은 거. 돈 내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포맷 이런 거 다 수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중국이. 지적재산권 개념이 없으니까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장인회가 지적재산권 전 세계 그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성원 대표 대학교 다닐 때요. 그 원서 있죠? 복사했어요? 아니면 제대로 돈 냈어요? 제대로 돈 낸 것도 있고 복사한 것도 있고. 근데 요즘 네. 다 보시면은요. 그거 복사판은 못 해요. 아, 책은 원서를 사고. 네. 그 뭐지? 문제 프리집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건 복사했어. 그때 되면 네. 우리 때만 해도 제가 또 자기보다 한 서너 살 많으니까 네. 우리 때는 다 복사했거든. 그쵸. 그때는 네. 어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대학생들 보면요. 요즘은 원서 브로커 뭐 네. 등골 브로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등골 브레이커. 네. 근데 네. 그게 가만히 냅두다가 자기네 나라 잘 살 때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음원에 대해서 약한데 왜냐면 중국 다 복사 CD가 있다는 거예요. 해적 CD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갈수록 그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 음원은 늦어요. 지금 중국도. 근데 조금 있으면 5년, 10년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먼저 인정된 거가 영화, 드라마 이런 거란 얘기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쉽게 얘기해 슈퍼스타K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슈퍼스타K 요즘 인기 있는 거 뭐야? 삼시세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에 그런 것 쪽에 계속 앞으로 가려나면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청자만이 아니라 그 인기를 끄면 그 자체로도 가고 네. 그래서 불법으로 가면 뭘 가고 제대로 가는 거가 또 흡자로 간다는 얘기죠. 영화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 네. 그 영화 라인업이거든요. 이게 CJ E&M 라인업인데 일단은 CJ E&M이 일단은 그 뉴 CJ E&M 미디어플렉스 중에서 일단 그 CJ E&M이 일단 첫 번째 출발은 좋아요. 네. 네 국제시장 일단은 스타트 무지하게 좋았지 않습니까? 국제시장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CJ E&M에서. 네. 그다음에 왜냐면 쫙 깔았잖아요. 일단 도배했잖아요. 근데 네. 오늘의 연애 망했고요. 세시봉도 망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게 이 지금 순수의 시대. 요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장수상해. 왠지 이제 국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이 나가네. 네. 라인업이 쭉 있는데 강재규 감독, 황정민, 네. 유승용, 그다음에 네. 손현주,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업이 있어요. 라인업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 정우성, 손예진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거 하나도 없는 한 쭉 있는데 네. 저는 그냥 CJ E&M도 그냥 봐줄만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요 밑에 네. 롯데는 일단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제외하고 네. 쇼박스 그다음에 지금 쇼박스가 어디입니까? 아, 지금 미디어플렉스를 한번 볼 텐데요. 강남 1970 별로 흥행 저조했어요. 네. 왜냐하면 600만을 노렸는데 한 200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이민호 네. 뒷사는 남자잖아. 근데 이민호가 어쨌든 간에 근데 중국 버전에서는 이민호가 주인공으로 돼서 나갔고요. 아 그래요? 네, 중국 네. 버전 나갔고 조선 명탐정 2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퀘스천이에요. 네. 퀘스천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밑에 그 다음 라인업을 보게 되면 네. 뭐 그 상반기는 좀 그래요. 근데 네. 내부자들 이병헌 로맨틱한 분이시죠. 네, 이병헌부터 시작해서 하정우, 송강우, 그 다음에 조금 여기 약하고 황정민, 네. 공유 여기까지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올해 미디어플렉스 라인업은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난 보고 싶은 하나도 없는데 허삼관을 저도 봤는데 네. 아 이거 별로였어요. 재미 네. 너무 없었어요. 네. 근데 저거보다 낫다. 근데 이제 연평해 전 네. 이게 지금 뉴의 라인업이거든요. 올해 뉴 라인업이 네. 그러니까 뉴의 장점이 뭐냐면 그 제작비를 70억을 안 넘긴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장점이 지금 단점이 되고 있다.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장점이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7번 방의 선물 이런 것들이 히트를 쳐줘서 의외로 네. 남들은 네. 남들한테 다 까인 그 다른 제작사에서 다 까였던 그 시나리오가 여기서 변호사 이런 거 네, 되는 건데 네. 근데 올해는 쫙 보게 되면 네. 글쎄요 여기서도 뭐 어떤 히트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올해 딱 그 짝을 쫙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네. 뉴가 지금 보게 되면 화책 미디어하고 중국 법인 설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네. 법인 설립에 대한 쪽은 화이브라더스하고 미디어플렉스도 있는 거고요. CJ에는 뭐 텐센트도 시작해서 중국 법인 설립에 대한 얘기가 쫙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의외로 저도 맨 처음에 뉴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네. 뉴가 의외로 라인업이 올해 좀 그 낙하더라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뽀로로 컴퓨터 속 데모험 이거는 뭐 기본은 하겠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오빠 생각, 서울역, 그다음에 연평해전 이상합니다. 부산행, 그러니까 예전에 상당히 옛날 그 향수만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 라인업들만 이렇게 좀 되어 있다. 제목만 봤어, 나 볼 거 하나도 없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거죠.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만 하는 데도 있고 드라마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종합 엔터테인먼트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네. 거기다 게임도 있고 관련된 것도 있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큰 회사를 가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누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CJ E&M을 중심으로는 엔터테인먼트가 탑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가 오늘 이게 어느 레포트예요? 김유코? 아니 이거 옛날 겁니다. 이트레이드 건가요? 일단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급하게 워낙 올라갔으니까 조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CJ에 대한 이슈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영화라든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전에 뉴란 데가 예를 들어서 아웅다웅에서 70억짜리 이내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시간을 키우면 제가 뭐 뭐라 할 말한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 뭐 땅 뭐 만들 때 네. 중국 브랜드도 더 PPL이 더 잘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늘 그렇죠. 말씀드리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까지 보고 그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도 우리나라용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육구나 이런 데서 사람들 미리 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으면 자기네 버전을 또 만들고 합작하고 그러니까 양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튼 중국 사람 보면 전 세계 또 중국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장품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2부에 있죠.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온 게 있어요. 2월 달 거. 그걸 우리가 레포트 시간에 보고 일단 초대 손님 모시고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와중에요. 그 코스피도 1960, 80포인트 중반에서 뭐 똑딱지 네. 붙여놓은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쫙 올라가는 것 같지만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 여시팝이라는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조선조는 상당히 조정 포인트는 큽니다. 그죠? 현대중업이 -2%부터 해서요. 대우조선 삼성중업에서 2에 3, 4%. 롯데 롯데케미칼이 나름 선도주였잖아요. 네. 소재 중에서는요. 롯데케미칼이 5% 이상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LG화학도 4%, SK이노베이션도 4% 수준의 하락을 보이면서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소재주 쪽, 이런 쪽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뭐 중소형 성장주 이런 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은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건 살아있고요. 현대차 정도 살아있는 것 중에는요. 크게 뭐 눈에 띄고 살아있는 게 없어요. 또 많이 조정받았던 CJ제일제당인가요? CJ그룹한테 뭔가 좀 이상해요.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CJ제일제당 올라가고 CJ E&M 앞서도 말씀드렸고 CJ헬로비전도 올라갑니다. 3-4% CJ헬로비전도 뭐 느낌 회복하고 그 정도.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CJ그룹 같은 경우는 네. 그 중국 소비 쪽에 이제 많이 오리엔트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네. 그 좀 장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 BS에서 네. 논문 수준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레포트요? 아침에 딱 네. 보는데 네. 8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제목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네. 플랫폼의 가치는 이용자의 행태 정보에 나온 네, BS 투자증권인데요. BS는 부산은행. 네, 부산은행. 예, 예. 예, 부산은행이 이제 그 증권사나 인수했죠. 네. 인수했나. 새로 차렸나 했던 BS 투자증권이 됐는데.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플랫폼의 가치가 이용자의 행태 정보에서 나온다. 되게 어려운 그런 이제 얘기인데.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뭐 사람 명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네. 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뭘 하는지 어떻게 되고 네. 어떤 그 어떤 행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태 정보를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원을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행태 정보를 네.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가 결국엔 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보게 되면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는지 네. 아니면 영화 쪽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가 이제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설문조사란에다가 네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를 갖다가 이제 그 받아서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의 가치는 네. 그 행태 정보의 양과질로서 이제 앞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가음 카카오가 됐던 NHN이 됐건 네이버가 됐던 아니면 구글이 됐던 아마존이 됐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가 됐던 간에 그것이 뭐 어떤 그 쇼핑 플랫폼이 됐던 메신저 플랫폼이 됐던 게임 플랫폼이 됐던 간에 핵심은 뭐냐면은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게 NHN은 그걸 갖다 핵심을 뭐냐면은 이 결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핀테크 자체가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겠지만 네.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를 쏘더라도 네. 내가 만약 구글 같은 경우 구글 그 광고 검색하게 되면 내가 뭐 하나 광고 검색하면 그 관련된 광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그 뭔가를 요구했고 때에 대해서 뭐 몇 년 동안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아, 이 사람이 때가 되면은 뭔가를 사는구나라는 네.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누적하게 되면 엄청난 파워풀한 이제 그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누적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겁니다. 아, 지금 보게 되면은 네?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 확대 목적이 완전한 행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라는 거고요. 구글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간에 그 행태 정보 확보를 위한 게임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글 검색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글 내에서, 그러니까 구글과 아마존에서 구글에서 아마존으로 연결시켜서 아마존에서 다시 구글로 안 가게 하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 정보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온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된 구글 플러스 아니 구글 나우라는 그런 기능을 써보시게 되면 구글 나우를 쓰시지 않습니까? 네. 구글 나우를 쓰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편해요. 편하십니까? 네. 난 빅브라더의 세상이 열리는구나. 이런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이런 네. 것도 알려주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내가 저희 지하철에 가 있는데 몇 분 남았습니다. 뭐 네. 지하철 도착까지 뭐 3분 남았습니다.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찾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정보를 갖다 막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뭐 어디 딱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택시 요금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두듯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 오토 비즈니스에 대한 쪽을 이제 어떻게 전개를 시킬 거냐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은 핀테크, 그러니까 오토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쪽을 분석을 하고 네. 간편 결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편 결제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이 행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부가 사업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오토 서비스도 역시 그 자체로는 이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네. 플랫폼 기업 가치는 행태 정보에 대한 가치로 평가가 되어지만 맞고 관련된 기업으로서 NHN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네. NHN 엔터가 지금 게임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행태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시작될 핀테크에 네. 대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한 8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을 좀 보게 되면 아마 네. 충분히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서는 네. 가장 그 좀 심도 있는 네.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네.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국내 기업들까지 연결시키는 분석을 해놔서 상당히 좀 심도 깊은 그런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 저도 그럼 심도 깊은 네. 보고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주 네. 수준이 확 높아졌는데요. 오늘 보면 그 HMC 투자증권의 네. 이영원 팀장. 네. 팀장이 혼자 쓴 게 아니라 또 아래 것도 하나 데리고 썼어요. 네. 제가 한번 잡아주면요. 이거 이번에 그 전인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신창 타이어 한국무역 산업별 명함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 아주 재밌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게 좀 그럼 좋다. 중국인 신창 타이어인데 그럼 어떻게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 중국 경기 좋아지니까 우리도 좋아지겠다. 아니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수치를 딱 보고 우리 이런 걸 비슷하게 또 그 우리 또 전 얘기를 쓰겠지만 전주인도 쓰겠지만 여기 나왔기 때문에. 드리면 일단 대중국 수출이 2월 달에 그 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특히 1월 달에 품목별 대중국 수출의 원자재 품목 관련 품목이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수출이 증감 화장품류 철강 전기 등이요 중국의 경기 방어 대책 실시 시점에 수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한 10페이지 네.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수출을 쭉 보시면은요. 수출을 딱 보시면 이건 이해가 바로 되실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보면 딱 나오지. 여기 보시면 이걸 좀 크게 해볼까요? 이거 크게 봐야 되는데 크게 봐야 되는데 딱 보면요. 지금 보면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예. 까만 거는 2014년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수입 증가입니다. 파란 거는 그 2015년인데요. 이런 쪽 뒤에 보면 여기 보면 2015년 수입에서 증가해서 늘어난 거는 철강 제품, 의료용품, 우리 항공기 이런 쪽이 좀 늘어났어요. 중국에. 중국이 전체입니다. 전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슨 어찌 될 건간에 철강이라든가 의료용품, 항공기, 우주용품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가 이제 맞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잘 안 좋아진 거 있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났고요. 뭐 귀금속, 유기화학 제품 뭐 이런 거 있죠. 플라스틱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대부분이 좋지 않았어요. 화학 뭐 이런 거 다 들 있죠. 마이너스 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품목 대중국 수출인데, 이거 그림 12번 요건데요. 요게 흥미로워요. 네. 여기 보면, 제일 늦게, 제일 끝에 나온 게 뭐예요? 끝에 나온 거. 화장품이죠, 화장품. 네. 그리고 이거 사진용품, 이건 잘 모르겠고, 공구도구, 철강제품 이런 것들. 전기가 이런 쪽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 왼쪽 것들 있죠? 정밀기, 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이런 쪽 안 되는 거,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역시 화장품 여기서도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수출이 확인되더라. 네, 이게 이거가 되겠고요. 금액적인 측면으로 봐도 일단은 대본 티가 나잖아요. 금액기 좀 네. 물량기 좀 다 같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HMC 투자증권 자료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아까 거 이성 대표한 건 어느 게 BS 거죠 있잖아요. 예, 예, BS 거. 네네. 두 개 다 시간대를 한번 봐두시면요. 제가 보기에 상당한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전주님도 곧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1월 거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2월 게 나왔으니까 이게 일단 신창타랑 엮어서 얘기한 거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로 들어가겠습니다.